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이곳에서 빛이 난다. 분명히 이 유적이 강제로 내게 지식을 주입한 거야. 저 고철 덩어리가 갑자기 놀래키지만 않았어도 피했을 텐데. 잠깐, 설마 이 녀석도 내 눈을 인식해 반응한 건가? 그렇다면 지금 이 일들이 모두 아버지가 계획한 거. 그럼 입력 대기 중입니다.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 대기 중입니다. 아, 진짜 끈질기네. 필요 없다고 했잖아. 입력 오프 기능은 없는 거야?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알았어. 입력해 주면 닥칠 거지.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에드워드 그레노어 됐지? 에드워드 그레노어, 사용자의 이름을 등록합니다. 사용자의 이름은 등록합니다. 에드 ADD 등록되었습니다. 뭐?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드워드라니까! 안녕하세요, 에드님. 명령을 입력해 주십시오. 야, 환장하겠네, 정말. 뭐 됐어. 네가 고장이 나건 말건 난 여기서 나가야겠으니 방해하지나마. 외부로 나가시겠습니까? 이동할 좌표를 확인 중입니다. 뭐야? 그런 것도 가능해? 에너지 링크를 확인합니다. 가장 가까운 외부로 워프합니다. 또 바닥이 빛나고 있어! 이동 완료! 좌표 검색을 종료합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나왔잖아. 그런데 여긴 어디지? 내가 알던 곳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여긴 어디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지? 좌표와 성분을 분석합니다. 분석 완료. 전과 좌표는 동일. 에드님의 소지품과 토양의 성분 분석 결과 300년의 차이 발견. 뭐라고? 그렇다는 건 설마 내가 지금 300년 후의 미래로 왔다는 거야? 게다가 내가 살던 지역이라니. 말도 안 돼.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어. 이봐, 근방에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탐색을 시작합니다. 탐색 완료. 근방에 마을이 있습니다. 좋아, 그곳으로 간다. 꽤 번화한 곳이군. 예전 내가 살던 곳에는 이런 마을이 없었는데. 뭐지? 설마 날 본 건가? 너 설마 저건 회전자잖아. 게다가 고대 나소드의 문양이 있어. 이것이 뭔지 아냐능? 회전으로 발전기를 움직이는 부품이야. 게다가 이런 고품질의 회전자라면 떠있는 나소드의 수평을 제어하는 데 사용해도 되겠군. 에코, 할아버지 창고 정리하다 나와서 뭔지 궁금하던 참이었다. 너 그래서 이걸로 나소드 만들 수 있어? 아니, 이거 고대의 부품이라 관련 지식을 알아야 해. 아는 척 해놓고 실망이다 너. 회전자는 조립할 수 있지만 고대 나소드의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대 나소드의 지식이 주입됐지만 너무 방대한 데다 경험이 부족해서 정리할 수가 없어. 지식을 알고 있어도 응용할 수 없다니 답답하군. 어쨌든 저렇게 작고 섬세한 회전자라니, 저게 바로 고대 나소드의 기술력인가? 흥미롭군. 이 정도라면 꽤 쓸만한 나소드를 만들 수 있겠어. 너 이 부품에 관심 있어 보이는데 에코 부탁 들어주면 이거 줄 수도 있어. 부탁? 뭐지? 얼마 전부터 지하수로 근처 식물들이 이유 없이 죽는다. 아마도 전자기파가 원인인 것 같다. 식물에 안 좋으니까. 전자기파의 원인 찾아내 없애줘. 전자기파라. 수로에서 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혹시 지피는 데는 없나? 없어. 치, 성가신 일을 시키는구나. 하지만 저런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야.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이기로 하지. 저기 근데 말이야, 그 꼴로 계속 돌아다닐 거냐는? 수상해 보일 것 같은데. 아까 쳐다본 게 이것 때문이었군. 창고에 있던 옷 잘 맞아서 다행이다. 선물로 줄게. 자, 그리고 이거 미리 줄 테니 잘 부탁해. 꼭 원인을 찾아 제거해 달라는. 너 내가 이것만 챙기고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글쎄, 정말 그럴 사람이었으면 방금 같은 얘기 굳이 안 했을 것 같다. 그래도 이름을 기억해두는 게 좋겠네. 가르쳐줘. 너 따위가 알아서 뭐하게. 에드님입니다. 이 고철 덩어리 부셔버리고 말겠어! 못 들은 걸로 할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에코 부탁한다. 잊으면 안 돼, 에드. 다 들었잖아. 그리고 그거 아니야. 그걸로 부르지 마.